pas, et ensemble, sympa, die. You roll, me ride, t'as pas, die. Haki chon, oulida, die. 이번 생은 글렀으나, die. Hip hop, dang. Rap star, dang. Young rapper, dang. 방탄, dang. But can you, bang. Worldwide, bang. Chart we, bang. Bang, dang. Got money, ooh. AP, ooh. Don't jeep, ooh. 누군가의 dream life, ooh. How about you, I like you, 이 성공, 네 덕분, 웃기지, 웃기지, yeah. 어이없이 느끼지, yeah. 솔직히 쟤들이, yeah. 왜 저리 날린지, yeah. 차분히 생각해, yeah. 시간은 많기에, yeah. 이건 숙제야, 숙제, yeah. 못 푸면 네 문제, dang. 에바, 일삼, 사파, dang. You roll, me right, 잘 봐, dang. 학교 좀 올려라, dang. 이번 생은 글렀어, 넌, dang. 에바, 일삼, 삼파, dang. You roll, me right, 잘 봐, dang. 잠깐만, 몸 좀 봐, dang. 이번 생은 글렀어, 넌, dang. 내가 보기에 너네는 땡. 우리 모두가 땡. 누가 그 팔이 좋던 간에 나는 땡 전혀 상관하네. 100배 100배 100배 100배 이 음악은 동의 앞에 왜 알고 올리겠지만 배 네 주장이 다 맞아 배 우리 망해가고 있네 불본 네 덕분이 앞에 우리 위 아무도 없네 우리 망해가고 있기에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여지껏 무시해줘 고맙다 덕분에 스타디움 덤빌보다 많은 것을 덕분에 많이도 얻었다 아타가네사 친구들아 난 내가 곧 퇴겹이 되게 우린 앞으로 바람대로 도망할게 내 계속 걱정해줘 L8 L3 3파 Die You roll Me ride 잘 봐 Die 학교 좀 올려라 Die 이번 생은 글렀어 너 Die 1-3-3-8 땡 You rock me rock 잘 봐 땡 잠깐만 멈춰봐 땡 이번 생은 글렀어 넌 땡 계속해 산소리 땡 어릴 적 좋아함 얼음 땡 난 띵동 넌 땡 넌 칠끝 난 땡 라면 먹고 잔 얼굴 땡 떨거지들 두열 땡 날 봐 난 네 얼땡 네가 쩔어 멋져 개얼탱 너무 얼탱이가 없어 말해 터턱 두모도 양해를 촌발할게 내가 말투 변변이 좀 부족해 그래 또 말은 바로 또 하는데 입이 자꾸 비틀덜덜지니 좋아서 너무 좋아서 헤이러도 없는 래퍼들은 좀 닥쳐 너의 헤이러가 어딨어 눈 씻고 세수한 뒤 거울을 봐 거기 숨쉬는 바로 너의 헤이러 우린 셀러브라 셀러브레이트 아직 백설 no break 네가 본데 날 인정해 이름값 하는 개구리들 음을 안 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땡 L파 L삼 삼파 땡 You run me right 잡아 땡 하기 좀 올려라 땡 이번 생은 글렀어 넌 땡 L파 L삼 삼파